그걸 보면 더 이해가 될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묘사된부분은정말일부분이라고제가들었거든요영화도진짜그좀잔혹하고처절한이런이야기인데그것보다더했다는 네현실은아마훨씬더비참했을거다라는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코리아반도의전쟁정세를살아가는우리들이2013년5.18을어떻게맞이하고무엇을해야되겠는지요 예그것은민족자주와평화와통일을위해나서야한다는것을말해줍니다구체적으로얘기하면반미반전운동과반정부운동에떨쳐나서고 네. 두운동을결합시켜야한다는얘기인데요이미제가설명한바있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그리고특별히이자리에서강조하고싶은것은 5.18 광주영령의결연한마음가짐을가져야한다는겁니다 네 우리식으로표현하면뿌띠적인사고를버려야한다라고할수있는데요이것은무엇이냐면인텔리들은이아와타우리와상대의중간쯤에있습니다 네 독자적인계급을형성할수없는인텔리라는계층은어느한계급을위해서복무하는데주로지배계급을위해서복무하죠남코리아지배계급은뭡니까매판자부를비롯한 1% 기득권세력아닙니까그리고그배후에미제국제는더큰외세가있지요 네 그외세와 1% 지배계급을위해서복무하는인텔리들속에서운동가들이많이나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운동가들이어떤성향을보이냐면위기의시기에동요하거나 네 나약해지면서포기하거나또는분파와정파를형성해서분열을조장하거나하는경향들이나타납니다그런의미에서세가지가필요한데요하나는노동계급의정신으로먼저무장해야됩니다 네 그리고노동계급의조직활동을전개해야되고요 네 노동현장에투신해야됩니다최소한노동운동에국회연대해야합니다 네 그럴때만이중간층에기회주의적인동요성이나나약성을극복할수있습니다가령2010년김진숙민주노총지도위원이한진중공업의타워크레인에서수백일간에거쳐서목숨을건투쟁을벌이지않았습니까그럴때희망버스운동을벌렸죠 네 최소한그런운동들을벌려야합니다지금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한진중공업을비롯한수많은노동현안들이있는데 네 중간층인텔리들청년들은적극적으로노동운동에연대해야합니다그러면서이노동운동과반전운동이별개가아니지않습니까지난후에도얘기했습니다마는 99% 노동자민중들이야말로예속화되고기형화된외세의대리정권에불과한정치체제하에서가장큰희생을강요당하고있고지난번에아파치헬기구매를통해서공공의료원의복지를희생했다는얘기를하지않았습니까 예 1조8천억의선물을주면서박근혜대통령의방미가이루어진거죠 네 그런의미에서 99% 노동자민중들은자신의생계와복지와코리아반도의전쟁정세와무관하지않다라는생각을분명히가져야됩니다 네 그리고실제전쟁이일어날경우에는가장큰희생을당할수밖에없거든요 네 노동운동의현안투쟁을반드시승리하는한편각종연대투쟁과함께반전운동에도적극적으로떨쳐나서야한다는겁니다과연코리아반도의유사시에 네 마치광주에서처럼끝까지도청을사수할세력은누구인가이물음을던지고스스로를그렇게준비시키는결연한자세가필요한때가아닌가싶습니다 영화중에강철대호구국의철가방이라는게있습니다 네네 미문화원인가요거기를점거를이제학생들과중국집배달원이이렇게같이네점거를했다가 나중에끝까지거기를사수하는사람은결국에는이제속칭철가방인데노동자계급인거죠네그런것도이제영화속에서볼수있었던것같습니다 이제뭐정확하게보면 네 이제주인공이이제철가방이죠 네 노동자죠네